러시아 로스토브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협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칭송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조선의 김정은 영도자는 현 시대의 가장 젊으신 국가 지도자이시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국가 지도자로 등장하신 지 5년도 안 되는 기간에 조선이 비상한 속도로 눈부신 변혁을 이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영도자의 단숨에의 기상은 기존의 공식과 이론에 구애되지 않고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비약하는 과감한 돌진의 기상이라고 하면서 그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조선은 가까운 앞날에 경제강국, 문명강국 등 각 방면에서의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